Turn on high. 그리 짧았던 한 낮에 쏟아지던 어제의

왜 이리 힘들고 아리죠? 가는 조차 알 수 없이 기뻐 달래지지 않는 이 마음. I found a one I never saw before. I found a one my own.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이어졌던 그리움. 어, 누군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온통 그대뿐이 날 뒤흔들 바람일까. 보질 못했던 내 맘의 틈 속엔 언젠가 네가 와 소리 없이 나에게 다가와 아낌없이 내게 모든 것을 주고네 무너지던 마음에 일이 온 거죠 한 차례 날 뒤흔들 바람일까 I'm not afraid to die. My home, please don't.